주비리 효자 팔자 들쏘 퍽도 주비리 위기 디스타 여기 Let's feel it the LA 그냥 취해 마치 기온이 쏟 한 손에 술자 다른 손에 든 들쏘 투명한 크리스도자 속 찰나기는 예술 예술로 술이 이모 마시는 예술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what to do 내가 보여줄게 난 전혀 다른 걸 주제 아이디 왁꽃 신나무로 된 마이크 첫째다 한숨에 나오는 소리 답이 넘다 해가 들 때까지 with the party yeah 잠이 들 때까지 with the party yeah Sing it 불러 다시 drink it 마셔 다시 우린 두 번 태어난 죽들이 go 장작이 go talk 시대의 hot talk 죽들이 go 너와의 song Masho, nice to try it. Pa, pa, pa, pa, pa, reach your nasal garden. And let's do this. Yes, so cheap, we are on here. Masho, masho, masho, masho, masho, nice to try it. Pa, pa, pa, pa, reach your nasal garden. And let's do this. Sing it, we are on here. Go,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jump, Got to see my style, fucking feel so CJ and dash down on the beat of song. When the night comes, bump, bump, bump. When the night comes, bump, bump, bump. Do the order, dum, dum, dum. Bass drum, go say dum, dum, dum. Yeah. 해가 뜰 때까지 with the party, yeah. 잠이 들 때까지 with the party, yeah. Sing it, pull up, dash it, drink it, mash up, dash it. 우린 두 번 태어난 죽들이 go 천장에 꺾어 시대의 허터 죽들이 go 나와의 석터 Okay now ready for show 다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내 술자리 다 빠져 빠져 빠져 미친 예술가리 And let's do that Yes 우리 집은 나 only yeah 다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내 술자리 다 빠져 빠져 빠져 미친 예술가리 And let's You ready for this? Are you ready to get hyped up?